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91쪽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 나의 하나님. 이것이 그냥 이렇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오늘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지 자매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남이 왔는데 오늘 이제 장남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일어나 보시죠. 제지 자매님 장남 환영합니다. 아주 그냥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새로 옆에 오신 새로 나온 형제님 일어나서 우리 환영합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저 책을 보고 이제 오신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오신 새로 오신 분 아니에요? 아닌가? 아 맞아. 예진이. 아, 미안합니다. 내가 노안이 되어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시원이 어디 갔어? 무슨 시원? 시원이? 뭐 조원? 시원, 시원 어디 갔어요? 아까 있었는데? 시원하게 생겼는데 어디 갔어? 찾아오세요. 극동방송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방송이 생방송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내일 나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통일 한국을 위해서 저와 몇몇 목사님들이 통일 한국을 위한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우리 민족이 크게 다가올 쓰나미를 사실 대비해서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을 분들은 우리가 창립 9주년이 7월 17일날 주일입니다. 세례받을 분들은 미리 일꾼들한테 얘기하시면 세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련회는 두 차례 합니다. 7월 30, 31일 토요일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하고 일단 왜냐하면 그때 불가피하게 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30, 31일날 우리 멋지게 외부 강사 부리고 또 배불리 먹고 이렇게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또 8월 둘째 주 수목금토 10, 11, 12, 13은 전교인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갑니다. 한마음교회 미리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간증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보현 형제님, 우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또 BDT에서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간증하고.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 신뢰, 순종, 친밀감이라고 말씀하신다. 영적 성장에 필요한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에 필요한 많은 요소 중에 겸손, 신뢰, 순종, 친밀감 등이 필요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이 바뀌어 신앙생활에 걸맞는 영적 성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목사님을 말씀하셨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보물을 찾기 위해 대가지 부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옛날 70년도에 강남 옛 땅을 사놓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강북의 복부인들은 그 당시 한 평을 몇백 원에서 몇천 원에 샀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은 강남 개발붐이 일어 당시 투자했던 많은 복부인들은 엄청난 수익을 남기내는 다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복부인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강남에 투자했을까? 당시 정부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에 귀를 기울여 그 정보를 한귀로 흘려듣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이 복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길면 7, 80년 인생을 이와해도 몇십 년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런 정보를 믿고 투자했던 강남 투자자와 영생복락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정보를 듣는 현재의 우리를 비롯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비교된다. 우리는 현재 강남 땅 투자 정보와 비교할 수 없는 정보를 듣고 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실제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복음의 가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요. 교회에 다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70년도 강남의 부동산 정보는 믿는데 왜 복음과 천국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아니 내 자신도 천국 복음의 삶의 예배로 올인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본다. 큰 아이러니는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을 믿고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대가지 부른 오늘 설교 간증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매주가 설교 간증문도 쓰지만 매일 하나님과 일대일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는데 설교 간증문을 직접 스스로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영적 성장 시 필요한 보물이 있다 해도 우리가 이런 보물을 얻기 위해 대가지 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좋은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도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설교 간증문이라고 생각한다. 설교 간증문은 우리 평신도에게 목회자님의 사역에 동참을 허락하는 매우 파격적인 사역이라고 볼수 있다. 지구촌교회 청년부 시절 때 해외 유학파 전도사님의 상봉사원 청년부를 담당하던 때가 있었다. 검증되지 않는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목회자들도 있었다.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었던 본인에게 설교 말씀 전에 평신도에게 강단을 설교 간증 강단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 같다. 교회 생활 25년이 넘었지만 이런 교회는 본 일이 없다. 목회자들이 평신도에게 먼저 설교 간증문을 먼저 강단에 세워서 평신도 스스로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 설교 간증문은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을 목사님이 그 사이에 중계방송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때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 예배 행태가 설교 중심은 사실이지만 이 설교가 평신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선포로만 그치지 않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데 먼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동안의 교회에서 경험했던 교회에서 설교를 듣기에만 그쳤던 그동안의 예배는 성도들은 설교를 귀로만 듣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목회자의 관리 밖이었다.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심으로만 하고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접근성의 동기를 주지 못한다면 수적으로 부흥됐을지라도 어떤 이유든지 담임 목사님 부재시 교회 성장은 멈출 것이며 교회 내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10위권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한다. 혹시 그러한 수적 성장이 영적 성장과 비례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성장이 매우 조스럽지만 노량진 목동의 스타 강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싸이와 같은 인기 가수에 모이는 그런 형태의 수적 모임이 상태라면 한국 교회는 물된 동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 설교 간증문 운동으로 과거 제자 훈련만큼의 이슈로 제2의 종교 혁명을 하지 않으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제2의 영적 인천 상륙 작전, 그것은 바로 한국 모든 교회가 설교 간증문 발표 운동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아멘.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아,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간증문 가져갔어요? 뭐, 남의 것도 가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문을 꼭 써야 됩니다. 간증문을 써야만이 여러분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아, 우리 강성우 형제 잠깐 나오세요. 강성우 형제. 강성우 형제 나와요. 나와요. 내가 있으니까. 네. 피곤해서 진짜 오랜만에 간증문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삶의 예배 금요일날 작성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폭발하는 예배였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감동적인 삶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감사가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불과 몇 시간 떨어진 곳에서는 이런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자격 없는 내가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값없이 흘러보내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유인 것 같다. 시편 29장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임을 알게 되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예배가 귀찮고 더 자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의무적으로 나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자신의 피값을 치름으로 나에게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 분에게 마땅히 할 바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제대로 예를 갖춰 드리지 못한 것에서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보게 되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시니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소원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겠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이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면 마음도 몸도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게 삶이 예배가 된다.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은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한다.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고 품고 섬기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어느 분께서는 남벌레 부목사님 부부께 스승의 날 꽃다발도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살고 있는 한 형제는 에어컨에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밤새 필터를 청소를 했다. 정말 큰 감동이었다. 또 화초가 몇 개 말라 죽어서 매우 안타까웠지만 나도 분발해서 우리 교회 즉 우리 가족의 거룩한 집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에 더욱 신경 써야 하겠다. 쓰레기 청소 잘하고 기말 끝나고 창문 수리도 꼭 하도록 하겠다. 물론 우리 가족 공동체 지체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 지난 주일에도 또 새벽마다 늘 강하게 와닿았지만 정말 예배는 나의 안식처이다. 회복과 치유의 강력한 통로이다. 영적 성장의 원천이다. 사회 나가서 보면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성품과 인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고 올라오며 생명력, 활기가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황홀한 예배의 축복과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의 축복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마음껏 누리겠다. 그리고 나눠주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된 삶, 예배가 삶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고 예배와 삶의 구분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다.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가 모든 신앙의 토대입니다. 기초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려야 됩니다. 아, 모든 것 출발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뒤에 냄새가 나서 제가 AS 막힌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강승 형제의 간증을 보고 우리 형제가 누가 고쳤더라고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 핏값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요. 욕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또 우리 김원정 A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봤죠? 시험 잘 봤다는 거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시험 봤습니다. 나오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어린이가 되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나는 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20대 소녀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어린 아기이다.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많은 것을 본대로 배우고 행동하려고 한다. 그런 아기에게는 부모가 범벅이가 되어 잘 가르쳐야 한다.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것만 하는 어린아기, 낮은 마음으로 사는 아기의 삶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작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내 아버지이고 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목사님은 우리의 삶은 보물 찾기라고 하셨다. 보물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성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부터 시작인 것이다. 내가 대부분의 여자들과 다르게 운동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나에게 한 가지 의 개성만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 내가 어린 아기라서 모르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주셨다. 지금 나는 하나씩 찾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수많은 노력들은 내가 원한다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능력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오직 나를 만드신 그분만이 아시는 것이다. 나의 모든 능력들을 빨리 찾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된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모든 것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여러 가지를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끝이 없는 무한대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살면 평소에 몰랐던 삶의 깨달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으로 다져지는 삶, 그 삶은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수천만 배의 보물을 찾게 될 것이니까. 내가 지금 20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금수저와 흙수저를 논하고 있고 자신의 무능력이 부모님의 가난 때문이고 어려서부터 학원도 못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자랐다는 사람들이 수두를 가다. 하지만 내가 어린아기로 살고 있는 하나님 세상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면 금수저의 천만 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는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자신의 삶이 더 큰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에게 숨겨진 놀라운 능력을 알고 싶으면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죽기 전 죽어도 모르게 될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알게 될 것이다. 어린 아기로 현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을 것이다. 창조주이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원수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린 아기처럼 순수하고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한 달 만에 저렇게 사랑이 바뀐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시고 또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서 민족의 아픔을 토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간증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있으니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안 했지만은 사람이 잘 바뀌면요 계속 공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냥 유치원 보내자마자 딱 그 애가 싹 바뀌면은 초등학교 보낼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인슈타인 우유, 서울 우유, 연세 우유, 건국 우유, 저지방 우유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번 딱 끝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사실 안 바뀌니까 계속 요놈 자식 하면 초등학교 너무 바뀔까 또 보내요. 아 그래도 안 바뀌어. 중학교 보냅니다. 그것도 안 돼. 또 고등학교 보냅니다. 또 안 돼. 또 대학교 보냅니다. 안 돼. 유학 보내. 안 돼. 대학원 보내. 박사 해도 안 바뀝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한다고 바뀌어. 여러분 호박에다가요 줄을 아무리 아름답게 그어도 수박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호박은 호박이고 수박은 수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시켜도 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이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 사탄의 영을 우리로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공자님, 맹자님, 뭐 우리 주자 선생님 이 많은 분들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질이 본성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보다 더 성품이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왔지만은 공자님이 꿈꾸는 그런 세계, 그런 인간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플라톤 국가론에 나오는 그러한 인간 행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개그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인간 행, 그것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모든 인간이 꿈꾸는 이상세계, 유토피아와 거기에 부합하는 인간상은 결국은 실패로 끝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사탄 마귀의 노예 정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세상 지식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다 해도 우리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읽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라고는 하나님의 대적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사랑의 자녀지만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자라고 하는, 이거 뭡니까? 사탄 마귀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겠죠?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마치 모든 것처럼 살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요, 부모님 말 안 들은 거, 또 회사 돈 약간 이렇게 해서 훔쳐먹은, 떼먹은 거, 큰일한 거, 막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죄의 열매지 본질은 아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죄에 대해라 하면, 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 원래 같은 사람이다. 아버지와 나와 같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만왕의 왕이다. 모사다. 평강의 왕이다. 아이가 어떻게 왕이 되고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학문,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여러분 철학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730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한 대로 오시나니.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 그분이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전능한 왕이다. 근데 그 아이가 이 땅에 그 말씀대로 태어나고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해서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이성으로 이것이 믿어지냐?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인 징표다. 너 다른 거 보고 믿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살말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가 돼서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살리셨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대로 오셨으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행되어졌으면 성경이 아멘되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성경에 아버지께서 예언된 대로 쭉 이렇게 왔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왔고 내가 죽었다 살면 살아날 텐데 그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그 믿지 않는 게 가장 악랄한 죄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보십시오. 그 다리에 거기 철도 공무원이 그 많은 성차 기차가 오고 있는데 이 기차를 이걸 내리지 않으면 다 빠져 죽기 생겼대. 그때 자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거기서 그걸 보고 막 하다가 결국은 이게 스위치를 내려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아버지 이 죽인 아버지한테 감사함이 없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말로 하면 찢어 죽일 놈들이래. 능히 처참할 놈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 로마서 2장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우리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을 모르면 믿으면요,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해 권세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평생 미장공이었어요. 늘 어제 아버님 손은 말이죠. 시멘트 위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부스럼 같은 게 나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손을 볼 때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저 손처럼 저렇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노가다를 갔었어요. 저 서교동입니다.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멘트를 이게 가지고 여러분 도끼다시라는 걸 알죠? 도끼다시. 그걸 짊어지고 가는데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올라가는데 일을 딱 하는데요. 나 또래의 애가 왔어. 자기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보고 지시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런데 자존심 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한테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미장이고 그 아버지는 사장이래. 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폼 나는 옷을 입고 나는 노가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면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치는 거, 저렇게 소리 치는 거 뭡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잘 듣기 때문이다. 우리 삼성에 있는 우리가 이건희, 그 자녀들도 보면은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칩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아까 금수저, 흙수저 나오죠? 저도 흙수저입니다. 출신이, 성분이. 저 같은 사람 북한 가면 성분이 괜찮은 사람인데 잘못 태어난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요. 회장 아들은 낙하산입니다. 그렇죠? 딸도 낙하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부장 이사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가차미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외우지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사실상 여기에 간증문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조대원이라는 행제의 간증문을 뽑아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아, 옛날에 그 작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세례받은 그게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마귀에 마귀들하고 살았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도 하지 아니하입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를 영접해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쁜 마음,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옵니다. 오죠? 왜 오냐? 이것은 이미 주님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데서 강화도에서, 여러분 강화도 가면 복음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보십시오.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어떤 부자 할머니, 부자 할머니 집에는 종들이 많으셨어요. 이 부자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 이게 다 내 형제 자매구나. 이 사람들 내 종이 아니구나. 그래서 종들에게 불렀어.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재물도 내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형제 자매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문서를 다 태웠어. 그래서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몸종이 있어, 몸종이. 몸종이 불러서 너도 나가 살아라. 하니까 이 몸종이 주님마님, 내가 너무 은혜로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마님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딸을 그 종을 실제 딸로 삼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몸종이 그래서 자기 이제 양자, 양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뭐라 불러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주님, 마님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믿어도 우울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세상 사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이 다 있죠. 음산 누가 각자마다 다 있다 이게. 그것들로 다 멀쩡합니다. 그렇죠? 조훈이 멀쩡해. 어? 김향이도 멀쩡하다고. 광성은 멀쩡합니다. 만나보세요. 다들 고민이 충만하다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생각대로 치고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씀들. 이미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들어나? 육체라. 육체는 제 종로라는 습관이 있다고. 습관. 이쁜 여자 보면 남자들 눈이 돌아갑니다. 목사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목사도 돌아갑니다. 근데 왜?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육체를 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돼. 그때 우리는 아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야. 주를 바라봐요. 주 되심을 바라봐요. 왜?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다가 아니고 가능입니다. 이미 지나갔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입사람이 아주 그런 표현을 잘하더라고. 여보 여보 좋은 생각이 나왔어. 그때 제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 집중 안 하면 또 혼납니다. 남자들은요 이 잘 집중이 안 됩니다. 남자들은 만두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기만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요 그래도 듣는 척을 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러면 IS들이 자살 폭탄을 가지고 스위치 누른다는 겁니다. 자기 없어지죠? 그러라는 거예요. 안에 동감이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을 모시면 내 과거의 육체는 뭡니까? 내가 자살 그 폭탄을 누르서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뭡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몸종이, 여종이, 몸종이, 마님이 부러졌으면 어머니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딸처럼 안 살아 맨날 종처럼 살아. 그 마님이 기뻐하겠어요? 기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 권세를 누리고 살아라. 아멘?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은요, 더 이상 옛날 내 습관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고 우리는 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모두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는 계속 우리 생각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는 어둠의 세력과 끝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강성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무너지. 아무도 그게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단번에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육신의 동물의 제물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창원이 잡아들어 댕기던 그 서장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신창원이가 신출기물하게 당겼어요. 한국 사람도 이상해. 신창원이 잡으러 당기면 신창원이나 뭐 신창원이 입은 티만 보고 놀래가지고 그 티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친구가 아니지. 딱 잡혔을 때 뭐라 하냐니까? 시원하다. 숨어 다니기 매우 괴롭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게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제가 어릴 때 부산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음식 반찬 가게 했어요. 그게 돈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그걸 훔쳤어요. 워낙 카스테라가 먹고 싶어서 죽을지 그걸 다 훔쳐가지고 카스테라 사먹어 딱 목에 넘어가면 입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다소 불안했습니다. 혹시 잡히지 않을까.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잡아가지고 쥐사랑에 맞았어요. 죽도록. 그 다음부터 제가 그게 절도를 끊었습니다. 그때 안 했으면 제가 지금 감옥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두들기 맞아도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말아야 우리가 형제를 판단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입니다. 네, 그 안에도 주님이 계신데 형제를 우리가 판단 정죄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형제는 자매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그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씨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주님 보이죠? 안 보이는 사람은 이거 영안이 안 열린 거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예, 아버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또 하나 뭡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때로써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부부간에 한 침대에 누워 자도 말 못하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과 나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때 우리가 주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게 얼마나 위로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딱 붙으면 됩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어깨가 쫙 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깨 한번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그러니까 비록 아침을 안 먹더라도 허리를 펴고 다녀야 돼요. 쫙 냉수를 먹고. 또는 우리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되는지 모르겠어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세상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요 뭘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나를 몰라준다 이거.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알면 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노 해도 주님이 오케이 하면 돼요. 여러분 북한 선교요 어제도 우리 얘기 북한 선교 전략학교에 북에서 온 김일성 대학 나온 혜린의 박사님이 다녀가셨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탈북자, 어떻게 하냐. 힘든 것만.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케이 하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같은 살아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을 믿으면 죽음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어도 토백해 죽어도 기뻐 죽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 계신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엄청난 축복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광활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세상이 입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귀한 자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이 정말 재밌습니다. 난 저요 이게 가난한 자나 같으나 부유한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텐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이게 뭡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는 부유한 자다. 아멘. 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고 말이야. 왜 그렇게 생겼어? 아, 그것도 하나님이 걸작품이라 이거. 그걸 판단 정지하 만들. 아, 하나님 특별히 만드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야. 낙관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고 또 자기가 자기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산다고? 주를 위해 산다. 로마서 14장 잘 나와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기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얼마나 기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가 예수를 믿어도요. 아까 읽은 우리 항상 기뻐라. 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러나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활한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면 이것이 실제가 돼요. 들은 부활한 주님, 예수님을 내 삶으로 여부를 건승 지식적으로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부활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셔보십시오. 모든 성경이 아멘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모든 걸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라. 나를 찬양하며 살아라. 그런 삶이 완전히 우리가 마귀 때문에 망가졌는데 주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서 너희 다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 예수 믿어도 맨날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옛날에 보니까 저것들은 맨날 돈 갖다 주고 왜 울고 불고 하냐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때로 우리가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괴로움과 아픔을 주님 앞에 토해내올 수 있습니다. 토해내올 때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또 우리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제가 한 시를 우리 다 아는 시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발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얼굴에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아멘. 이게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우리한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또 뭡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바뀌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다윗 통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는 대로 원수를 완전히 열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 우리 주님은 반전의 주님, 반전. 여러분이 정말 극한 상에 어려움이 있다가요,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즉시 상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다윗 인생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살아보니까 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다. 우리 잠깐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처소, 주님이 기다리는 거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님이 일어서서 반기듯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사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우리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